보도에 의하면 남조선의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이 1일 새해를 맞으며 박근혜 정권 퇴진을 위한 투쟁에 더욱 힘차게 떨쳐나설 것을 결의하는 글을 발표했습니다.